어린이 찬송으로 가장 유명한 이 찬송의 작사자인 안나 워런은 1827년 8월 31일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워런은 뉴욕시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1837년 미국에 닥친 경기의 불황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허드슨강 부근의 섬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후 아버지는 도시에서 살던 때처럼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런저런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안나와 언니 수잔이 1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 아버지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삶을 살다가 어려워진 가정으로 힘들어하는 두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불만을 갖지 말자고 얘기하며 더욱 교회 일을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두 자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른 무엇보다 주일학교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예수님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두 자매를 매우 잘 따랐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 자매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두 자매의 주일학교 헌신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 수잔이 맡고 있는 반에 남자 어린이 한 명이 폐결핵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귀여운 아이였고 성경 말씀의 요절을 외우는 것을 즐겨하는 어린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가 열릴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수잔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의 집으로 가서 병상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잘 견뎌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노력과 교사들의 정성어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잔에게 이 일은 너무나 큰 슬픔이 되었고 상처로 남아 한동안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동생 안나는 언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자신도 병상에 있던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나는 언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은 우리에겐 정말 슬픔이고 가슴 아픈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에서 잘 돌봐주시기 위해 데려가신 게 아닐까? 그러니 이제 언니도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아이들이 언니를 기다리고 있잖아. 침대에 누워있던 언니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와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언니는 안나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야, 며칠 후에 그 아이가 묻혀있는 묘에 함께 찾아가 보고 싶은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함께 그 아이를 위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니? 안나는 언니의 간절한 부탁에 긍정의 대답을 하였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안나는 찬송시로 예수 사랑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찬송시에 간단한 멜로디를 붙여 그 아이의 묘를 찾아가서 함께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는 동안 모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심히 요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배 위에 앉아 계심을 확신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이 세상 키 손잡이 위에 있어서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여호와께서 그 키를 잡고 조종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때문에 모든 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납게 일어나는 파도 저 너머를 보며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을 봅니다. 또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우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우연한 사고나 실수란 절대 없다고 자신있게 믿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그걸 다 잃어버리겠다. 내가 최악의 재난을 당한다 해도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가장 지혜롭고 인자한 일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압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역사했습니다. 유해한 마약도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치료 효과를 발했으며 레시스의 예리한 날도 당당한 육신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치유를 촉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결과들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역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확신을 얻어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 모든 시련도 차분히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제게 보내십시오. 주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식탁에서 나쁜 것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 염려를 어떻게 없애실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의 종들을 갖고 계시며 그의 방법은 감탄할 정도로 탁월하시며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자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은 그의 때보다 앞서 행하시거나 그의 때보다 늦게 행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